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니퍼 전의 바이올린 연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어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가 개봉된다고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상영관을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가 콤비를 이루어 만들어낸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거의 40년이 지나도록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1971년 초연한 이래 연속해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일주일 전부터 십자가 형까지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60년대 70년대를 아우르던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의 역량이 듬뿍 담겨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찬반 양론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작품이지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도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통해 윤복기 씨의 개성 가득함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공연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된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기억납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하며 고백으로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변했죠. 달라졌지요. 그분을 만난 뒤 나의 모습은 마치 딴 사람 같아. 나 어떻게 해야 하나? 흔들리는 나의 마음. 이 느낌 사랑이라고 말해야 하나? 그가 내게 다가와서 사랑한다 말한다면 난 어떨까? 가슴이 떨려.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도망갈 것 같아. 두렵지만 난 원해요. 사랑해요.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께 고백한 적이 있는가? 나는 언제나 주님께 달라고 조르기만 하지는 않았나? 이번에는 소프라노 김미연 씨의 독창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보면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 영광을 드리는 내용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 마리아처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는 드물지요. 찬송시를 쓴 작가 가운데 병약한 분이 참 많은데 이 찬송을 쓴 여류 시인 엘리자벳 프렌티스 역시 평생 몸이 약해서 누워 지냈다고 합니다. 미국 포틀랜드 출신인 그녀는 글솜씨가 뛰어나서 발표되는 시마다 문단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펴낸 시집도 여러 권 되는데요. 가정의 꽃, 천성을 향하여 등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매일 기도와 더불어 시를 쓰며 성결한 생활을 했던 그녀는 이런 기록도 남기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으로부터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외침. 내가 가장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일이다. 숲속에 있을 때나 침상에 있을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행복하고 분주할 때나 슬프고 지루할 때나 나의 영혼은 더욱 사랑하라고 속삭인다. 바로 이 찬송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녀의 남편은 유니온 신학교의 목회학 교수이자 장로교 목사인 조지 프렌티스인데요. 결혼생활 11년째 되던 해에 무서운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모두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마음의 평정을 다시 찾은 그녀는 주님의 위로를 받은 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저는 한때 세상의 기쁨만 구했고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찾기 위해 헤맸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오니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바로 이것이 내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선 이어 4절로 된 이 시를 지었는데 18년이 지난 후인 1869년에야 그의 남편이 발견하고 감동을 받아서 낮장으로 인쇄하여 돌려 읊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 시를 접한 유명한 복음 찬송 작곡가인 도우는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서 부흥 집회를 통해 가는 곳마다 전파하며 널리 불렸다고 하네요. 이 아름다운 멜로디인 모아 러브 투 씨의 작곡자 도우는 위대한 찬송 작곡가이지요. 미국 커네티커트주의 프레스턴 태생으로 우드스톡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고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주님을 영접하여 노르윅 침례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이어 면화 공장에서도 일하다가 제재기계 상사에 입사하여 뛰어난 사업적인 수완으로 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지요. 그러면서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속하며 받은 바 음악적 재능을 살려 200여 곡이 넘는 많은 찬송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는 데니슨 대학에서 명예음악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의 곡은 주로 크로스비 시에 붙인 것이 많은데요. 우리 찬송가에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외에도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등 무려 16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에서 가장 감동받는 장면은 마지막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시인은 임종 때에도 열린 하늘문 앞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말이지요. 왠지 이 찬송의 가사가 자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노라고 하면서 오 주여 당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만큼 크고도 넓기 때문 아닐런지요. 끝으로 박신환 교수가 지휘하는 안산 시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